솔직히 요즘 자신 없어요. 갈수록 점점 그래요. 말은 못해요. 안 그런 척하죠. 그게 참 어려워요. 잘 지내냐는 안부에 당연하다며 웃어도 나 안 괜찮아 다 거짓말이야. 입을 막은 채 외치는 고백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버텨내야죠. Cause life goes on. 어디에서나 태연히 행복한 척 웃어봐도 나 안 괜찮아 다 거짓말이야. 입을 막은 채 외치는 고백 비밀이니까 꼭 지켜줄래요. 위로는 사양할래. 안 그럼 이 고백이 현실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. 들어줄 널로 오는 눈